제19차 김일성화 축전에 참가한 외국 선임들과 재중 동포들이 만경대를 방문해 했습니다. 이 밖에 그들은 주체 사상탑과 개선문, 저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, 여명거리 등을 돌아봤습니다.